싶을 테도록 내가 되고 싶지 않으네 사바사바 하며 대충대워 단절이 했으니까 살짝하자 격을 기다리던 사람도 영원만을 소망하는 미신도 그 거짓말도 지쳐버려도 굶주린 자기 배만 채웠던 어르신 내들아 비가 되어도 살이 되줘도 모자랐던가 온 세상을 쏟아낸 거고 믿으라도 된다고 믿는가 네가 미쳐 당신은 보기 좋게 여기서 막 내딛고 이 바닥에서 뜬손 하나로 하늘을 전부 가릴 수도 있다고 믿는가 언제까지 모래로 쏟아내는가 넌 잘 몰라 내가 사는 인생 말이야 이해하기 힘들겠지 이 심오한 세계를 말이지 너 더 위는 쳐다볼 수 없는 나무야 너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어 웃겨 생각해봐 얼마나 공들였는데 말이야 걱정과 이번 거는 손만 뒀어 이걸 내 듯 탐스럽게 믿는 건 시간 문제 하늘은 내 거 난 내 두에 깔려 죽고 싶어 온 세상을 손 안에 넣고 믿으라도 된다고 믿는가 네가 미쳐 당신은 보기 좋게 여기서 막 내리고 이 바닥에서 끝손 하나로 하늘을 전부 가릴 수도 있다고 믿는가 언제까지 모래로 쇠를 삭혀든가 긴 시련들을 이겨내 이 땅을 지킨 우리 뒤 모두 같은 꿈을 꾸는 걸 서로 의지하고 보다 밝은 미래로 Time and season. Life will change.